와 석양도 흘러너가 예쁜 보랏빛의 두발 다 귀여워 바라봄 펌펌 디기자가 흥미로운 네 육덕 라인 두두한 척해 너의 높은 콧대와 이거 그대로도 보물섬지도 윤기가 흘러 다 정복할래 폭발하는 잭팟 인생 한방 대한민국이 난 조금 유명한 친구 오늘부터 너의 생활은 좀 달라질걸 너무 mad We're born again 두툼둥 속삭임도 나긋나긋 so cool 말이 필요 없지 넌 신의 한수 이 밤의 온도는 so hot 여름 난 녹고 있는 고드름 So I love you, love you I want to break your rules 너란 여자의 완벽히 흡수 달빛이 달아오름 So I love you, love you. 저